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 쌀 생산자 협회와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22일 서울에서 농민 생존권 보장,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. 남조선의 8개 지역에서 모여온 농민 5천여 명이 투쟁에 참가했습니다.